4월 19일 화요일. 하나님 임재를 경험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성소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그가 문기둥을 쟀는데 그 두께가 이쪽이 6규빗, 저쪽이 6규빗이었다. 문입구는 너비가 10규빗이었고 문 양쪽 벽은 이쪽이 5규빗, 저쪽이 5규빗이었다. 그는 성소도 쟀는데 그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2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기둥을 쟀는데 2규빗이었고 입구는 높이가 6규빗, 너비가 7규빗이었다. 그리고 그가 성소를 가로질러서 쟀더니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전 벽을 쟀다. 그것은 6규빗이었고 성전의 주위에 둘러있는 각쪽 방은 너비가 4규빗이었다. 쪽방들은 3층이었는데 한 방 위에 다른 방이 있는 형태로 한 층에 30개씩 있었다. 성전 주위에 받침대가 놓여있어 그 쪽방들은 거기에 고정돼 있었고 성전 벽에 고정돼 있지는 않았다. 성전 벽에 고정돼 방을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가 계단처럼 놓여있었으므로 층이 올라갈수록 쪽방들은 넓어졌다. 그러므로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 구조물의 넓이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내가 보니 성전 둘레에 받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쪽방의 기초로서 높이가 막대기 하나 곧 6규빗이었다. 쪽방 바깥 벽은 두께가 5규빗이었다. 성전의 쪽방 바깥으로는 빈터가 있었는데 방들 사이는 성전 주위로 3면이 다 폭이 20규빗이 됐다. 그 쪽방들의 출입문은 닷들을 향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방향을 향하고 하나는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있는 뜰의 폭은 5규빗이었다. 서쪽 방향 성전 뜰 맞은편에 서있는 건물은 너비가 70규빗이었고 그 건물 사면의 벽은 두께가 5규빗이었다. 그 길이는 9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쟀는데 길이는 100규빗이었고 서쪽 뜰은 그 건물과 벽까지 다해서 길이가 100규빗이었다. 성전의 정면을 포함해서 동쪽 선전뜰의 너비는 100규빗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뜰 뒤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의 길이를 쟀는데 그 양쪽 쪽방들을 포함해서 100규빗이었다. 이는 안쪽 성전과 뜰의 현관, 문턱과 좁은 창문들을 포함한 것이다. 문턱 안에 세 층에 둘러있는 쪽방은 땅에서 창문까지 나무 판자를 댔고 창문들은 이미 가려져 있었다. 입구 위의 공간과 안쪽 성소까지 바깥 그리고 성소의 안팎 주위에 둘러서 쳐진 벽도 그렇게 돼 있었다.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종려나무는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었다. 그 그룹은 각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인간의 얼굴, 다른 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젊은 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모양은 성전 정체를 둘러가며 새겨져 있었다. 바닥에서부터 입구 위쪽 부분까지 그룹과 종려나무가 성소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문기둥은 네모나게 생겼고 성소의 정면도 그렇게 생겼다. 나무로 된 제단은 높이가 3규빗, 길이가 2규빗이고 모서리와 길이와 옆면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탁자다. 성전과 성소에는 문이 두 개 있었는데 문마다 두 개의 문짝을 가지고 있었으며 두 개의 돌적이가 달린 문짝들이었다. 이 문도 두 짝, 저 문도 두 짝이었다. 성전 문에도 벽에 새겨진 것과 같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성전 현관 밖의 정면에는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 있었다. 현관 양쪽에는 좁은 창틀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쪽방에도 디딤판 위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 성소, 지성소, 골방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든 제약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으므로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에 천사는 에스겔을 남겨두고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측량합니다. 성소와 비교할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통로는 더 좁고 벽은 더 두껍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가 다른 어떤 곳보다도 거룩하게 지켜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높은 층으로 올라갈수록 성전 골방이 넓어짐은 신앙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제약이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 규모와 양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합니다. 천사가 측량한 성전 정체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모두 100척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벽성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여러 부분에 새겨진 그룹들과 종려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에 따르는 거룩함과 위엄, 생명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성전 전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며 그들과 교제하기를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24시간 경험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내 정성을 묵상 에세이 예배 하나님과의 사귐. 부산의 한 교회에서 시편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의 일이다. 시편의 내용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춤추며 찬양하는 마지막 시간에는 모든 성도가 일어나 춤을 추며 찬양했다. 특히 성가대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성가대 지휘자는 신이 나서 춤을 추었고 성가대원들도 모두 열심히 찬양했다. 불현듯 우리나라에서 1993년에 상영된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그 영화는 기독교를 주제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영화 안에 나타난 자유로운 성가대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 성가대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찬양 예배를 드린 후 당회실에 앉아 여러 장로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중 한 분이 우리 교회의 35년 역사상 이런 예배를 드린 것은 처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흐뭇해하셨다. 예배는 형식과 의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지루하거나 딱딱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다. 예배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이다. 마치 연인을 만나듯 아빠와 대화하듯 친구와 놀듯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성경이 원하는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떤가?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가? 제발 예배를 차갑게 얼려버리지 말고 뜨겁고도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귀라. 박희광의 속시원한 예배. 한절 묵상.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둘레에 많은 골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전 봉사에 수종을 드는 레위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골방이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고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된 일들을 예표합니다. 골방에서의 찬송과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늘 찬송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좌 앞에 나아갈 용기와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제 안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제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측량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